girl like you, can't you see? 여기저기 둘러봐도 역시 뿜어져 나오는 너의 old maps. So sexy baby, groovy baby. 이제부터 나만 볼 거라고 말하기. 물가에 내놓은 귀여운 애기처럼 내 눈을 떼놓을 수가 없어, my baby. We're gonna drink crazy all n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내 리듬에 모든 걸 맡겨봐, baby. My lady, can you feel it? Hey,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말해줘, baby. How you feel it? Hey,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I just need you all the time, babe. 나 멈출 수 없어. 보고 있으면 내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제발 나 좀 봐줘. 이 밤 이렇게 밀당하고 보낼 거야. 이게 썸 타는 거야. 내 거인 듯 네 거, 네 거인 듯 네 거. 내 맘도 다 네 거, 모든 거 다 네 거. I need to make you mine. 오늘 밤에 가기 전에 널 가겠어. We're gonna drink crazy all n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내 리듬에 모든 걸 맡겨봐, baby. My lady, can you feel it? Hey,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말해줘, baby. How you feeling? Hey, I'm gonna make you mine. I'm gonna make you mine. I just need you all the time, babe. 나 멈출 수 없어. 널 강렬하게 바래. 강렬하게 바래. Just follow me, girl. Just follow me, girl. 내 그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서로 원하는 순간부터 Baby 망설일 것 없어. Just give me your kiss. I just need you all the time, babe. 나 멈출 수 없어. 널 강렬하게 바래. 널 강렬하게 바래. The other girls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냐. 내 눈을 아는 그 순간부터 서로 원하는 순간부터 Baby 망설일 것 없어. Just give me.